것이 없는 내가 자유롭고도 겁이 없는 내가 어쩌다 이 몸에 갇히게 됐느냐. 난 이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. 거참 복잡한 일이로 나 멋대로 살던 날 제멋에 살던 날 이제는 끝나버렸구나. 거참 오묘한 일이로 나 한밤을 지새고 두밤을 지새도 세상은 여전하더구나. 두려울 것이 없던 내가 혈기왕성의 멋대로 살던 내가 어쩌다 이 몸을 갇히게 됐느냐. 난 이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. 거참 난감한 일이로다. 시간이 거꾸로 세상이 거꾸로 요지경 세상이로구나. 거참 신기한 일이로다. 두 볼을 꼬집고 두 눈을 비벼도 세상은 개다리로구나.